당신만 있다면 힘들지 않아 나는 슬프지 않아 당신 나중에 남는 건 전밖에 없어. 지금 네 옆에 그 사람 역시 처음에 너에게 신선한 충격. 그때 추억을 기억해봐. 설레이던 그 순간을 떠올려봐. 그중에 하나 누군가는 울지요. 울다가 돌아 내게로 달려오세요. 보자. 찾아와 서는 헤어지자고 말하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너를 보고 모두 하는 말이래.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변해. 이해 못해 절대로 이해 못해. 갑자기 헤어지자니 장난하니. 사랑이 너에겐 그렇게도 쉬웠니. 그 사람 역시 너에게 당하겠지. 야 너 제발 그렇게 살지마. 이 세상 바쁘다고 생각을 했어. 오히려 이런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런데 네가 내게 이럴 수 있어. 야 너 제발 그렇게 살지 마. 이 세상 사랑이다니 떠나 나만은 어쩌지 못해.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인 거냐.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 심판에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그대여 사모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저렇건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랑해선 안 되나요? 정이 들면 안 되나요? 주고 싶은 사랑도 받고 싶은 그 정도 우리 둘은 안 되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이미 깨진 유리잔인 걸, 이제 와서 어떡해요? 이미 사랑해버린 걸 알아요. 나도 알아요. 맺지 못한다는 걸.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가 돌아설 수 있게.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 상사리 뭐 다 그런 거지 뭐.

어디가 어디가 정말 당신의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그건 당신의 어디가 답장 보낸 게 뭐 그리 대단해 정말 당신의 허바죠 그렇죠 Rappy with the LPG. You better know my name. Now let me introduce my people. LPG, aka 바다의 공주, you know? 공주, 공주, 공주, 공주, 바다의 공주, 공주, 공주, 공주, 공주, 바다의 공주. 합니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람이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길어야 산 세 사람 세 사람 사랑이 터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이 따르자니 내가 운의 사랑이 운에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나오는 세 사람 사랑에 나오는 세 사람 이별을 시작해요 마음이 갈 때라 말하지 마세요